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즈음하여 러시아에서는 사진, 도서민 미술작품 전람회 개막식과 영화 감상회가, 멕시코에서는 경축 집회와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슬로베니아에서는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건축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민의 글귀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이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 성대의 경축이 상영됐습니다. 메이코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축하하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